구원파가 만들고 오늘만큼은 구원파보다 구원파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5번째 시간 언론 특집편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가 세월호 선원들 뿐 아니라 선주 회사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해 청해진 해운 직원의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는 겁니다. 과연 유병헌의 아방고 금수원은 어떤 곳인지 유병헌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땅굴이나 지하 벙커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4월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4월은 누군가는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작년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2명의 생존자들도 여전히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구원파도 4월 16일 이후로 시계가 좀 잠시 멈췄었죠. 네. 예. 오늘 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다뤄야 되겠지만 마음은 많이 힘듭니다. 여전히 지금 구원파도 힘들고 있죠. 참 긴 어느 때보다도 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짧다면 짧아요. 그냥 그쵸.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잘 기억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지나가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특집편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만 할지 또 계속 이어질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중위에서 최근에 뭐 발표가 있었죠? 예, 기사를 이제 냈죠. 언론 중재 건수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구원파 언론 중재가 제일 많았어요. 예, 지금 뭐 보니까 언중위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건데요. 작년 처리 건수가 1만 9,048건. 그 중에 구제율이 1만 6,728건에 달했다라는 그런 발표 기록 속에 구원파 관련된 부분들이 84.6%가 그중에 1만 6,117건이 구원파 관련 건이었습니다. 와, 84%? 네. 저희 이제 구원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밤낮 없이 처리를 같이 했죠. 이 건이 그러니까 2013년이 2,433건이 전부였습니다. 2013년 2,000여 건이 전부였는데 예, 2014년은 예. 거의 2만 건이죠. 8배. 와. 네. 그중에 84%가 그렇죠. 구원파 관련. 그러니까 늘어난 건이 거의 다 구원파 관련 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거의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답을 다 준다고 해서 저희가 취하를 다 했고요. 그래서 구제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90몇 퍼센트죠? 아, 90몇 퍼센트 구제율? 기사를 네. 보니까요. 저희도 뭐 이거 효과적인 통계는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이 훨씬 정확하니까요. 저희는 취하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1만 5,245건인데 이 중에 합의가 돼서 취하된 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취하는 했지만 합의가 돼서 취하된 건을 실제적으로 합의가 된 건을 했을 때 그걸 신청 효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구원파 사건 경우에는 92.1%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이 재판으로 하면 승소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합의가 돼가지고 이 오보를 취하한다 이런 거죠? 쉽게 표현드리면요. 신청한 거에 비해서 신청한 건의 92.1%를 얘네들이 다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거에 90% 이상을 언론사가 다 오보를 정정해서 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정이나 아니면 네. 반론을 다 했다라는 우리의 반론을 실어서 네네. 아 총 건수는 몇 건을 접수시킨 거죠? 접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금 100건을 한 건으로 이제 병합을 했거나 뭐 이래서 실제 지금 비슷비슷한 건수는 한 건으로 병합했다는 소리죠? 네네. 그리고 비슷하지 않아도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어서 전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기도 했고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구원파 관련과 유병헌 회장님 가족 관련해서 나온 보도들이죠, 대부분. 네네. 그런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90몇%를 다 다시 취하하고 정정해주고 그렇죠. 반론을 실어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했던 것들 중에 그러니까 한 10%를 제외한 90%는 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걸 인정한 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은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정이나 반론이 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한 뭐 90% 이상이죠. 안타깝습니다. 실제로는 네. 뭐 메인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때려댔지만 반론 보도를 실은 건 메인 뉴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여전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와 구원파를 동일시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죠. 태룡 씨가 또 보도 백서를 준비하고 있죠. 그 내용 중에 보도 분석을 한 내용이 있던데 뭐 보도 네. 총량 해가지고 네.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우선 이제 9월까지요. 9월 이후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4월 16일부터 9월 말 정도까지 총 구원파 관련해서 보도 난 건 8만 5천 건입니다. 8만 5천 건? 네. 9월까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보니까 5TB 용량이 나왔어요. 호호호. 그리고 이제 블로그, 뭐 카페 글 이런 것들은 한 4만 5천 건이 지금 수집돼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된 거고 댓글은 빠진 거죠, 댓글? 예, 댓글은 수집해 놓은 거는 지금 130만 건. 130만 건. 네, 있습니다. 그 5천 5테라면 5천 기가니까 영화로 따지면 1만 다운 받으시는 거 2천 편 넘는 정도의 물량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분량이 당시에 이 9월까지 쏟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3, 4개월 사이에 TV를 도배했다고 봐야죠. 우리의 귀와 눈을 다 도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4월 21일까지를 좀 기준으로 보면 원래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세월호 관련보다 구원파 관련 보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4월 21일 기점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채 일주일이 안 된 기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이제 세월호 사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이제 구원파가 오히려 보도에 더 많은 양을 차지를 했죠. 아, 참. 그러니까 세월호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으로 그렇죠. 확 가버린 거네요, 언론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본질이었다면 이상한 기사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월호 관련된 것보다 구원파 관련된 이슈 기사들이 늘어났다는 게 점점 더 확 증가하거든요. 야, 저희가 지금 본질을 오도했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의 문제점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책자 하나를 펴냈죠. 네, 맞습니다. 제목이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내용에 뭐 다섯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 나왔던데. 예예. 경 씨 소개 좀 부탁합니다. 지금 거기서 다섯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관련된 보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건데요. 제가 그냥 제목만 먼저 읽어드리면요. 네. 첫 번째 사실 확인 부족 받아쓰기 보도. 대부분 뭐 받아쓰기 했죠, 근데. 그렇죠. 예. 사실 확인을 뭐 대표적인 게 뭐 전원 구조.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자지만 취재하지 않고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 기자로서의 저희가 느꼈던 이미지가 일단 무너지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윤리적이고 자극적 선정적 보도.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세월호 그 자체를 너무 여과 없이 그냥 울부짖는 모습 그런 걸 보낸 것도가 비윤리적 자극적 보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마 특종을 노리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여과 없이 이렇게 영상도 보내고 이제 이게 거예요. 우선 유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벌써 보험 얘기 뭐 사망 보험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또 나와서 엄청 유가족들도 슬프게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온 예를 보면 사고 현장에 기자를 연결해 엉켜 있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는 보도. 엉켜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휘 선택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을 조금 기자들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권력 편향적 보도입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 부분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항의하고 이런 모습들은 삭제한다든지 찍기는 찍었는데 보도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부처 공무원들이 대응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취재를 해놓고도 그런 것들이 묻힌다든지 뭐 비판적인 시각은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긍정적인 보도를 일관하고 비판적인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송기자협회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의 뭐 권력을 대변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뭐 거죠.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언론의 원래 순기능이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비판기능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무너졌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본질 희석 보도입니다. 이게 저희 구원파랑 좀 상관이 있는 내용으로 가장 그러니까 구원파가 예시로 나와요. 그렇죠? 아예 이 네 번째 항목에 예시로 구원파. 예, 네 번째 항목에 가장 큰 예시가 구원파 유병헌 관련 보도입니다. 아예 기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나 세월호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파나 예. 유병헌 가족으로 가버린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힌 대로 읽어드리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송 뉴스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세월호의 실수진 유병헌 씨와 그가 속한 구원파에 맞추기 시작했다. 일제히. 예.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윤 지상주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무능한 정부 기관 간의 불협화음 등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온갖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특정 종교의 문제로 몰아가고 여기에 이단 종교라는 분위기까지 더한 전형적인 본질 희석 보도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유병헌 뉴스는 사이비 종교적 뉘앙스가 덧칠된 구원파 그리고 기상천외한 도피행각 등이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분에서는 비평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 기자 연합회죠. 예. 이분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게 네. 지금 저희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저희가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락 축소 보도입니다. 실제 일어난 거에 비해서 사건 자체를 굉장히 작게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 기관들이 모두 책임 회피에 급급한 세월호 구조 작업에 컨트롤 타워가 실종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던 4월 23일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론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날 KBS, MBC, SBS, YTN은 모두 이 보도를 누락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예시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침몰 사고와 별도로 배 안에서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큰 원인이었다. 근데 방송들은 해경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었고 이 소극적 보도가 청와대 개입 때문이라는 사실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이 부분 자체를 누락하는 명령이 내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경 관련된 부분들, 언딩 관련된 부분들 방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부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기자들 스스로 그렇게 분석을 했죠. 앞으로 이렇게만 해서 기사를 쓰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열 필요조차 없었죠. 저희 같이 이렇게 아마추어들 이렇게 빨리 사라져야죠. 씁쓸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본질 희석 보도를 한번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종편을 중심으로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본질을 희석해서 구원파와 유병언 일가에게 몰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세월호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 초점이 맞아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초점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였다 라는 걸로 갔어요. 네. 전 구원파 신도라는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KBS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폭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유 전 회장은 구원파라는 교단의 핵심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직원 상당수가 이 교단의 신도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청해진 해운 전 직원은 당시 직원들 상당수가 유 전 회장을 추종하는 구원파 신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파 신도가 아니더라도 교육대인을 통해서 구원파 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운항 책임자였던 이준석 선장도 입사 이후 독실한 구원파 신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인이 신도였다. 그렇지 않았는데 회원사건 와서 그런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좀 신실해졌다. 청해진 해운이 구원파와 관련이 깊다는 건 해운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도한 기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최우현 기자님 맞죠?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청 씨가 옛날 청해진 전 직원이라고 하면서 인터뷰하신 게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니 직원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때 사실 상황 자체가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지는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도 사실은 어쨌든 뭐 한번 저기 이제 오셔가지고 뭐 시위도 하시고 했지만 그 이후로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 KBS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기 이제 아시잖아요. 좀 뭐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안 했잖아요.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그럼 좀 고려를 해주세요. 대변인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정 씨 얘기에 대해서 다른 종편이나 이런 데처럼 뭐 완전히 무슨 그 사람 말을 계속 뭐 해주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저기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변인 부탁드릴게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확인 없이 북문으로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 대부분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 신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 상당수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특히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 씨가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 신도인 부인의 소개로 청해진 해운에서 일하게 됐는데 입사 후 이 씨도 열성 신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한 번의 사실 확인 없이 의혹으로 시작하고 특종 욕심으로 시작된 거짓 뉴스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4월 23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즉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 검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많은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구원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우리 교리 때문에 이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까지 이제 외국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고 청해진 해운의 대부분 직원들이 구원파고 선원들도 구원파고. 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계용 씨?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빨리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아.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바로 4월 24일 날 저희가 용산구 크라운 호텔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게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아. 이 기사가 나간 뒤로 네, 언론에서 네. 많은 데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해진 그리고 세월호 타인은 모든 다 직원들이 구원파 신도고 교리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사람들 버리고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기 시작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월호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 단 두 명이 구원파 교인이었고 세월호 이 타 있는 선원 중에 그렇죠. 네. 기관 이쪽이 아니라 선원도 전체, 아니고 전체 직원, 선원이요. 예, 직원 중에 두 분만 구원파 신도였고 예,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전체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교적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지 진짜로 우리 신도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조차도 언론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저희한테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것들을 저희는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기자회견에 나간 거고요. 기자회견 발표 내용은 뭐였죠? 교리로 인해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오대양과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교리 저희가 무슨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집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떠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고리를 끊을 필요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 저희 신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사들은 나갔죠. 일단 구원파가 오디안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 식으로도 이렇게 나왔었죠. 네. 고 태종 씨가 좀 그 부분 좀 정리 좀 부탁합니다. 교리 관련해서까지. 이제 우리 교리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구원파에 대한 교리가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기독교가 특히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교리는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구원파가 그런 교리가 존재한다면 개웅 씨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전 바로 떠납니다. 개웅 씨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저도 따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에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니까 이걸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있... 그러니까 거의 대꾸도 안 할 만큼 변명도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상황 황당한 거는 정말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그렇죠. 인 줄 아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원파 신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걸 연관지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믿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오도를 하고 본질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론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론 보도나 중재된 내용은 뭡니까, 태종 씨? 우선은 오대양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공문을 밝혀서 이제 그게 가장 먼저 정정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선장이나 아니면 이 청해진 직원의 90% 이상이 구원파 신도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인용이 돼서 가장 먼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에 두 분만이 구원파 신도라고 하셨는데 누굽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한 분은 이제 그 안에서 같이 구조 활동을 두 명 다 벌이다가 한 분은 거기서, 고인이 되신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정말 긴급하게 꽤 오랜 시간을 지금 누워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셨거든요. 그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분명히 구조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한 분은 너무 명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고. 정현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의사자로 지정이 됐죠. 의사자로 지정이 됐고. 네. 그 당시에도 실제로는 저희가 그분이 군파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의사자 지정 막 이런 절차가 있는데 구원파라고 하면 또 피해 받을까 봐 이제 저희가 침묵하고 그냥 기다렸죠. 근데 이제 아까 개웅 씨가 좀 전에 이 구원파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했잖아요.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언론의 대응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인들 의도한 대로 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몰아가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오대양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냥 진짜 속된 표현하면 신나서 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진짜 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사보다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집중될 정도였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경지까지 넘어가는 거였죠. 그 즈음에 계웅 씨가 대변인으로 활동하셨죠. KBS 관련된 부분부터 사실 이제 기자회견 관련된 부분에는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돕는 일로 시작을 해서. 근데 당시에 느낀 점은 뭡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처음 이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실어준 언론이나 기자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언론에 대한 지금 표현하면 환상이 있어서 기자들이라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그 팩트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사를 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정확히 나눠주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보이면 당연히 기사가 수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계속 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기자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가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지만 물론 그분들이 말을 잘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동감해주고 나서 결과 나온 기사는 다르게 나온 거네요. 기사에는 한 줄도 그 내용이 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뷰를 해가도 뭔가 얘기를 듣고 가고 보도자료 나눠주더라도 저희가 이슈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한 줄도 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있었죠. 태룡 그렇게... 씨도 그 두 번째 임시 대변인 하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죠. 태룡 씨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래서 울부짖는 유족들이 왜 울부짖는지를 이해가 충분히 가요. 저희하고 너무나 다를 만큼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데 아무리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해도 그걸 반영해주는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기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낀 거거든요. 유가족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울부짖고 싶었겠죠.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이준석 선장과 구원파 이렇게 엮어서 간 다음에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왔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안성 금수원이 대한민국 및 전 세계 이목을 집중을 했죠. 네, 그렇죠. 외신 기자분들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기자들 엄청나게 왔죠. 금수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금수원 안에 지하 벙커 내지 비밀 땅굴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론하게 종편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그랬죠. 네. 처음 얘기는 뭐 금수원이 아방궁이다. 그렇죠. 네. 호화 궁전이 지어져 있다. 그다음에 뭐 이게 기차가 엄청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그 기차 안에서 집단 합숙을 하고 있다. 뭐 별의별 진짜 가당치도 않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금수원 관련 기사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병헌의 핵심 측근이자 금수원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청 씨인데요. 이청 씨는 그간 음으로 양으로 검찰 수사에 자문도 해주셨고 그러면 지난번에 대강당 지하에 은밀한 시설이 있다고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하셨는데요. 예예. 검찰이 이런 것도 지금 샅샅이 모두 뒤졌을까요? 이런 부분을 다 검찰에게 자문을 해주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무려 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물량을 동원한 금수원 압수수색.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특히 금수원 지하에 혹시 은신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색을 벌였는데 지하 땅굴이나 벙커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 어제 유병헌의 아방궁. 아방궁 아주 초호화 판이랍니다. 금수원 대형 강당 건물 2층에는 유병헌의 집무실이 있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이곳이 뭐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초호화 별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적어도 유병헌 회장, 회장이면 회장에 어울리는 이런 그 아방궁은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 있다. 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골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에서 채취한. 네. 그래서 이 골재들이 왜 여기에 많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 산에서 굴을 파는면서 어떤 건물을 짓고 일어나고 그것을 파내지 않았을 거라. 네. 들어보셨죠? 황당합니다. 네. 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을 도배했다는 게 정말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아, 근데요. 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로 보도 나온 게. 근데 그걸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느껴진 거는 처음 금선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는 딴 곳 수색 안 했어요. 네. 필요를 못 느낀 거죠. 네. 검찰도 안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 때는 탐진봉을 뚫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 일일이? 그렇죠. 왜냐면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색을 안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문제가 될 게 보이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첫날에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땅굴에 대한 얘기들을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검찰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굴 지하 벙커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때가 5월 16일 날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아까 이제 들으신 내용인데요. 그 여기서부터 무슨 아파트까지 터널을 뚫으면서 나온 흙은 여기 앞에 이제 자갈로 쌓아놓고 거기다가 피신처를 만들었을 거다 막 이런 추측 보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까 뭐 탐칭봉이라 그랬는데 탐칭봉뿐만 아니라 비파괴 검사하는 특수 장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로 막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강당도 망치로 두드려가 보면서 소리 강당하네. 네, 거기 뭔가 있다고 와서 이게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 이 언론 종편의 패널들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가십거리 얘기를 이게 그 정부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 저희가 신뢰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 진짜 뭐 땅 끝까지 무너진 게 있어요. 이게 언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확인 안 하고 기사 내보내고 말 그대로 신빙성 없는 사람의 얘기들을 그대로 제보를 들었다는 표현으로 그대로 옮기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잖아요.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 그래도 조금 언론보다는 나아요. 검경이 확인하러 왔잖아요. 땅굴 있는지 톡톡 뜯어보면서 대신 국민들한테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편에 나온 패널 몇 명한테 전 국가가 조롱을 당한 거잖아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조롱당한 것도 되죠. 네. 이렇게 우롱당한 건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검경이 몇 명이나 그때 출동했죠? 1차, 2차? 그 2차 때는 12,000명. 12,000명. 네. 그렇죠. 금수원을 가득 메웠죠. 네. 아예 금수원을 둘러싸고 들어온 거죠. 네. 그때 나왔던 농담이 그거잖아요.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지금 하라고. 검찰, 경찰들 다 거기가 있으니까 지금 하라고. 그 정도로 몇몇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은 그냥 제보자 말 들어서 옮긴 거다란 말로 변명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도로 책임감 없는 게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진실을 밝혀보죠. 1년도 지났으니까. 태종 씨, 네. 금수원에 많이 살았죠? 네, 오래 살았죠. 네, 지하 벙커가 있습니까? 아, 우선 해병부터. 금수원에 살진 않습니다.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따로 근무를 있고? 많이 하고 있고요.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우리 검경들이 와서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없고요. 지하 시설은 좀 있습니다. 저기 정화조. 정화조. 네, 하수 처리하는. 네, 그다음에 하수구. 하수구. 뭐 이런데 많이 포크레인을 좀 파고 해서 검사하고 갔어요. 땅굴은 있나요? 땅굴. 아, 땅굴은 언제 만든 적이 없어서. 그러면 땅을 네. 파가지고 세우는 네. 저 엄청난 자갈은 뭡니까? 금손 입구의 자갈. 그러니까 자갈을 한 번만 보신 분은 알겠는데요. 땅에서 나온 자갈이 아니고 물 개울에서 그 강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자갈돌 있잖아요. 아, 강자갈이군요. 네. 그게 이제 수몰 지역에서 저희가 다 구해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자연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그렇구나. 그 소설을 많이 썼죠. 기차는 또 뭡니까? 기차는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합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는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공원을 만들 때도 이 건물이나 이런 거가 필요한데 그거를 털을 닦고 뭐 기초 공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철수한다 그러면 그게 다 환경 파괴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차나 이런 걸 딱 놓고 갖다 놨다가 이걸 다 치워도 바로 생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차하고 자갈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 친환경적인 생태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테마파크처럼. 이제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제 허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에서 계획이 취소돼서 그냥 보관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요. 폐기차라서. 네. 기차 내려와서 첫 번째 본 게 기차 찍으러 갔어요. 네, 맞아요. 그 안에 뭔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보고 진짜 딱 5분 보고 나와요. 뭐 없네. 근데 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와요. 그래서 소설도 많이 썼죠. 뭐 이제 유병헌 전 회장님이 기차 수집 광이었다. 아 근데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좀 이렇게 봐도 멋진 기차를 해야 되는데 뭐 네. 2호선, 4호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열차 관련된 거가 딱 구원파 관련된 보도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누가 예를 들면요? 확인이 되지 않는 제보자, 전 구원파라고 불리는 불특정. 그 제보를 누군가 인터뷰를 딴 것처럼 신빙성 있는 것처럼 종편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틀어요. 그걸 가지고 패널들이 엄청나게 떠들어요. 자기들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 얘기를 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마치 된 것처럼 그걸 누군가 또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확산이 돼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검찰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실처럼 둔갑을 해버려요. 아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사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네. 네, 안 하면 문책받을 분위기잖아요. 니네 뭐하니? 뭐 이런 분위기까지 네. 몰아갔으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었는데도 확인을 안 했어? 빨리 강당에 망치 두들고 다녀봐. 네. 그 안에 뭐 있다. 네. 그렇죠.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인 안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온 거야 라는 얘기로 들어오면 검찰은 뭔가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권력과 자금이 낭비됐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는 사실은 오자마자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우리 저희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이분에서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니면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사실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금수원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보다 검찰이 더 많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언론에 비친 금수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농성하고 있다라고 비춰졌잖아요. 근데 네. 농성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우리 땅에서 우리 그 신도들이 그냥 네. 있었던 거잖아요. 함께 네.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농성으로 하고 공권력에 대항을 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갔죠. 그렇게 보이도록. 근데 네. 이 검찰이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그 뭐죠? 그걸 가지고 왔으면 비켜줬잖아요. 네, 영장 가지고 왔을 영장만 때. 가져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집단으로 비춰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도한 것들을 사실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요. 저희가 영장을 갖고 와서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 저희는 최대한 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겪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거 뭐 이거 따질 얘기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영장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영장 하나로 도대체 몇 사람의 자유를 구속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건 진짜 제대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긴 건지 검찰이나 공권력에서 어긴 건지를 저희가 반문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아, 그거 그거는 다음 편에 한번 다뤄보죠. 우리가 구원파 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그쵸. 잡혀갔죠. 네. 어, 억울하게. 네. 저는 이런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할 수준이에요. 단 하나의 영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은 일인지. 그 부분은 이렇게 제 2편에서 한번 다뤄봅시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죠. 예, 개웅 씨가 많이 흥분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 빼고. 그 금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 금선 것만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금선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 저희 그 영농조합이나 땅들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됐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 더 황당한 사건들이 있고 국가에 굉장히 그 인력을 낭비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망명권입니다. 망명. 그 부분도 지금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 이 대사관 한 두세 군데에다가 망명 신청을 했다. 한 군데에다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게 기사로 나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6월 3일 날 발표가 된 건데요. 속보. 속보로. 네. 예. 이게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했죠. 아, 검찰에서요? 네. 그래서 어느 대사관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이 망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당했다. 아, 이게 검찰이 밝힌 겁니까? 네. 그럼 검찰 발표 내용을 기자들이 속보로 옮긴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있는 대사관을 다 전화번호 수집해가지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메일하고 팩스로. 와.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죠. 아, 그 영어로 했습니까? 아, 네, 영어로 했죠. 와. 제가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전 대사관으로 네. 팩스를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안 온 데가 더 많고요. 온 데서는 그런 사실 없다 라고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기자들한테 다 보냈죠. 그리고 그거를 기사를 써준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건 다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 후부터는 계속 거의 이제 이렇게 망명 신청을 한 게 기정사실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금 망명 신청한 그 이 검찰의 발표가 며칠이라 그랬죠?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네. 6월 3일이면 그 유병원 회장님의 사망 시점 이후죠. 사망 시점 이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발견일은 6월 12일쯤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지만 나중에 검찰이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장난 전화였다라고 발표했어요. 아, 그건 또 검찰이 또 밝힌 거죠.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네. 원래는 안 밝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회장님 시신이 딱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망명 신청했었다며 그럼 살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 이거 유병원 시신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밝혀야 됐죠. 아, 그러니까 시신 발견 이후에 다시 또 검찰이 밝힌 거네요. 네. 그렇죠. 망명 시도는 장난 전화였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거를 발표를 받고 화가 났나 봐요. 아, 기자들이? 네, 그래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검찰이 또 한 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네, 지난 6월 유병헌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고 대대적인 브리핑까지 했는데 뒤늦게 이것이 장난 전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3일 유병헌 씨가 망명을 시도했다고 밝힌 검찰.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유 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망명 시도국이 체코냐, 프랑스냐 등을 놓고 온갖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고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외교 공관마다 유 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밀항 루트 차단에 비상이 걸리면서 해경으로도 모자라 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이제서야 검찰은 망명 신청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결과 구원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난 전화였다는 겁니다. 애초 발신자 확인이라는 당연한 순서조차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검찰. 부실수사와 정보력 부재라는 비판은 물론 검찰이 사실 확인보다 여론전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망명설이 나온 직후 각 언론사들이 얼마나 신나게 소설을 썼는지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서 외국 망명을 시도했지만 해당 대사관이 망명 신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경 추적팀을 교묘히 따돌리며 보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유병헌 씨. 검찰은 유 씨가 지난주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에 해외 망명을 신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한국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씨의 망명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뭘 망명을 본인이 신청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전략상의 일환이 아닐까. 아하. 예를 들어서 곤란 작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사관에 그 지금 보도가 된 거는 그 2개국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네. 지금 여러 개 국가에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아하. 짐작이 되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주재관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천억 정도의 돈을 지불하겠다. 아하. 그러면 그 대사관 쪽에서 이제 가장 추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들이 좀 들으면 놀라실 얘기인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좋다. 우리가 밖에서 당신을 대사관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네. 당신이 수단과 방법 가지 말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면 네. 그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당신을 우리나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데려가겠다. 아하.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다른 수순으로 도피를 한다고 하면 네. 뭐냐 하면 장난 전화는 며칠이면 추적이 가능한데 그걸 두 달 지나서야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기자들이 비판을 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거지. 네, 언론 플레이 하고 있었지 않냐라는 네. 양심 있는 기자네요. 양심 있다기보단 기자들도 이때쯤에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약간 노란한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의도적이 예,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언론 플레이 했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도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좀 화가 나는 건 의도성을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인격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면 파괴시키는 노력을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걸 뭐 했다 안 했다 얘기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이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굳이 어떤 대상이 높은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인 행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면 저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이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이 나중에 본질을 희석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된 특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질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망명 신청에 이어서 밀항 시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같은 맥락이지만 이게 더 황당하죠. 아, 밀항 시도는요? 뭐 망명 신청은 그런다고 해서 뭐 기자들이 좀 뛰어다니고 저희가 전화하느라 힘들었을 뿐이지만 이 밀항 시도에 대한 부분은 그 섬이나 항구에 있는 공권력들이 모두 다 비상경비 태세로 들어가게끔 만들었거든요. 당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군도 동원됐었다고 했죠. 네. 아, 군도 동원이 돼서 네. 군경 합동 작전으로. 네, 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제주도 청초밭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왔었습니다. 사실 확인됐나요? 네. 아, 그래요? 좀 네. 믿을 순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3일 기점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6월 10일에 또 검찰이 발표를 해요. 밀항을 시도를 했는데 100억을 제시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도 검찰이 발표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실화돼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망명 신청해서 거절당하고 네. 이번에 밀항 시도를 하면서 100억을 제시했다. 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죠. 시나리오가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다 언론들도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제 이게 서로 노란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하고 언론하고. 그래서 이제 그 JTBC에서 이 특종을 하나 잡죠. 밀항 시도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유병원 회장이 배를 밀항하려고 배를 알아보는 걸 포착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아. 그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유병원 씨에 대한 추적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해진 해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유병원 씨를 언급하면서 진도 주민에게 큰 배를 문의한 사실, 즉 큰 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열흘 전 일이긴 한데요. 유 씨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면인 만큼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단독 보도를 보시고 직접 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8일 청해진 해운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 B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도 인근 섬으로 나갈 수 있는 배편을 문의했습니다. 전기 노선이 아닌 낚싯배, 그것도 센 물살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배에 대해 물은 겁니다. 전기 노선 말고 낚싯배는 렌트가 가능합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파도가 센 게 물살이 세면 좀 큰 배로 가야 되죠? 유병헌 씨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경 추적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렇게 짜집기 된 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까지 투입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따돌리려고 유 씨가 의도적으로 교란작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단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밀항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 씨가 전남 지역에 머물렀다면 이곳 신안과 목포가 밀항 루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낚싯배 하나만 있으면 섬에서 섬으로 이동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31사단과 39사단, 53사단이 부산부터 목포까지 서남해안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또 해군 역시 밀항 의심 선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초계기와 해안 감시 레이더 등을 이용해 유 씨가 밀항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기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앵커의 멘트처럼 군 병력까지 동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네요. 진실을 가리고 의도된 뉴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런데 기자와 방송사는 이런 결과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잠깐. 과연 저널리즘은 뭘까요? 저널리즘이란 진실을 본질로 한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도. 경마 저널리즘이란 진실을 본질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서 벗어난 흥미 위주의 경쟁적 보도. 나름 하려고 했지만 방송과 경마장 구분이 힘드셨나 봅니다. 아, 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뭔가 진짜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밀항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만 객관적이라면 이걸 확인 안 해보고도 아 이건 아닐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제 우선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청해진 직원인 청해진 직원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예, 그랬죠. 밀항을 할 사람이면 왜 청해진 직원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네. 자기를 밝히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유병원 회장을 엄청 옹호하면서 유병원 회장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유병원 회장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나 신고하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네. 그런데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 판단을 하고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분명 유병헌 회장 언급하고 본인 청해진 직원이다라고 언급하고. 네. 뭐지? 그러니까 이때가 4월 한 15, 뭐 한 사건 한두 주 후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거 그 훨씬 후 아닙니까? 나온 얘기 자체가. 그렇죠. 6월 19일 날 발표된 겁니다. 아, 6월 19일에. 네, 그 후.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화하신 분을 저희가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구원파입니다. 오, 당사자네. 당사자예요, 당사자. 네. 이 당사자 유병헌 회장을 언급하고 청해진 직원이다 해서 밀항을 시도한 이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네. 아, 제 전화 말고 개웅 씨 전화로 합시다. 여기... 전화비가 비싸서.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예. 완도의 김영재님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 JTBC 그 예. 인터뷰하신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때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청해진 직원이고 그리고 배를 밀양할 배를 마치 이렇게 찾으신 것처럼 인터뷰가 돼 있던데 그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 전혀 틀려요. 아, 그 원래 그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요. 그 진도 현지 주민들 이야기하고 이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가 틀리니까. 예예.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그 주민들한테. 예예. 예. 그 선배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아 청년 회장이요? 예, 네,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7시 반에 배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 예,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 예. 그 보도 이야기는 그 TV에서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예, 예. 예,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전혀 방송이 되지 않았었는데 7시 반에 그 그물을 치던 어부가 배가 정박해 있으니까 배가 바람 가운데 서 있길래 예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TV를 켜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회장이 자기들 그 평상시에 그 비상 열람만 있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인근에 있는 여러 섬 청년들이 비상 열람만 있기 때문에 그 비상 열람만을 취해가지고 큰일 나도 빨리 가보자 해서 그 민간 어선들이 출동한 것이 예, 그 청년들이더라고요. 아 직접 나간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하신 거네요. 예예.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길래 예. 이제 그분에게 이제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예예. 예. 아, 잠깐만요, 김영재님. 근데 네. 그분에게는 누구라고 소개를 했나요? 구원파 신도라고 소개했나요? 아니면 청해진 직원이라고 소개했나요? 아, 청해진 직원이라고 하지 않았고, 예. 청해진 관련 회사에 있다고 그랬죠. 아, 청해진 관련 회사. 예, 관계 있는 회사라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런 통화 내용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평목이 그때 당시 비상 상황이어가지고 일반 여객선이 다니질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예. 그 일반 여객선의 여부를 모르니까 통제돼 있다. 다른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저희들이 섬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섬 주민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그분들을 그 정규 노선을 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야기한 동안 정규노선은 가버리니까 그 여객선은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낚싯대를 제가 이제 알아봤죠. 근데 낚싯대를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JTBC 방송에 보니까 마치 미랑을 염두에 두고 낚싯대의 그 동선을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 당시에 동선은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여객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낚싯배를 임대를 해서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잠깐 머물렀다 또 저쪽 섬으로 가고 또 잠깐 머물렀다 저쪽 섬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낚싯배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낚싯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대화를 쭉 이어나갔죠. 그다음에 맹골도를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를. 근데 그 TV에서 계속 방송 이야기하기는 진도의 그 울퉁목 다음으로 물살이 센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물살이 센가 보다. 그래서 세월호가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예, 예. 그렇게 큰 배가 뒤집어질 정도면은 낚싯대는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 얘기가 그 부분이 예. 딱 겹쳐졌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겹친 거네. 예, 낚싯대가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작은 것도 갈 수 있고 큰 것도 갈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전 얘기가 뭐였냐면은 맹골 수도를 통과해야 된다 하길래 그러면은 그런 큰 적외선들도 위험한 그런 바다를 일반 낚싯대가 거기 다닐 수 있느냐, 물살이 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예, 앞에 내용은 잘라버리고 낚싯대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먼저 그 맹골수도 그 위험한데 여객선도 위험한데 낚싯배가 갈 수 있니라 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예 예. 앞뒤 다 자르고 물살이 센 거를 지나갈 수 있는 배를 구합니다만 남았네요. 예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편집해서 이제 그 방송 기자하고 뭐 경찰하고 뭐 검찰 쪽에 넘겼다고 그렇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 인터뷰가 아니었죠. 전화 통화한 뒤로 네. 방송은 보셨나요? 방송을 저는 못 봤는데요. 예. 그 지인들이 보고 예예.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뭐 회장님의 어떤 그 아직 그 모를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밀항 쪽으로 제 생각에는 이걸 밀항 쪽으로 가다가 잡았나 보다 싶으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실 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 예, 그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 진도경찰서에서. 아. 예, 뭐 밀항 관련된 부분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한 적 있느냐. 뭐 그래서 아니 방송 보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뭐 제 이야기를 경찰관이니까 뭐 어떤 저기 빠를 거 아니냐 눈치도 빠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통화 내용 원본을 달라 해서 그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조사를 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이야기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밀항이 어떤 낌새라고 생각 어떤 그 대화 내용 속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순수 의도로 어떤 경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8분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고 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경찰에게. 예, 고맙습니다. 예. 김영재님. 앞에 들은 뉴스가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어떻게 편집했는지 들어볼까요? 진도 인근 섬으로 나갈 수 있는 배편을 문의했습니다. 전기 노선이 아닌 낚싯배, 그것도 센 물살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배에 대해 물은 겁니다. 하늘만 더 찍으려고 청주 노선 말고 낚싯대 같은 거는 렌트가 가능하니까 지금 혹시 뭐 그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도가 막 센 배, 물살이 된다 좀 큰 배에 가야 되죠. 아, 이렇게 왜곡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청해진 관련 회사라는 거 정확하게 밝히고 그 내용을 언론에 나오는 거 우리 못 믿겠으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낚싯배를 빌려달라 낚싯배를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청년회장한테 근데 그 청년회장은 구원파인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녹음을 한 거고 그 내용을 지금 JTBC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JTBC에서는 그렇죠. 밀항 시도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한 거네요. 특종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앞뒤 내용을 다 잘랐네요. 사실 물살이 센 배가 필요하다. 그 거슬릴 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객선도 넘어지는 맹골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작은 낚싯배로 괜찮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냥. 안전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요. 그렇지. 이 내용은 참 잘했네요. 잘 편집했네요. 참 밀항 시도가 태종 씨가 처음 이야기한 게 맞네.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만 짱구가 아닌 이상 네. 이게 어떻게 밀항 시도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경찰이 바로 전화 와서 경찰한테 경위를 다 얘기했다는 건 경찰이 해도 그다음 행정 조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경찰은,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밀항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전 군까지 동원이 됐죠. 바다에 예. 다 경계령이 떨어졌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저도 그때 좀 밀항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긴 했어요. 아니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아, 정말인가? 아니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궁금하고. 네. 그리고 대다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언론은 그래도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아 근데 이분도 이 김영재님도 좀 오셔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랬어. 무서워서 못 오셨구나.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그렇죠. 뭐 회장님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또 모르는 상황이었었었고 혹시나 본인이 이렇게 해서 괜히 곤란하게 만드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다. 네. 뭐 우선 방송에 나왔으니까 뭐 얘기는 하시고. 아니 이 김영재님이 주변에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녔을 겁니다. 단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이 수많은 사건 중에 이런 오해 하나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넘어갈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3%가 다 이제 해명이 되고 정정 반론이 나와야 되는 거였죠. 구원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은 2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28일 방영된 박상원의 아름다운 TV 얼굴 손석희 편 일부분입니다. 오대양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그 아나운서국이 아니라 보도국에 있었어요. 보도국 사회부에서 이제 근무를 할 텐데 낮에 상대사가 먼저 그 속보를 냈어요. 자막으로 뭐 어디에서 뭐 오대양 신도 뭐 서른 몇 명이 뭐 시체를 발견했다. 당장 뭐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만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막을 냈으니까 여기서는 앵커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그 두 줄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제 속보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딱 두 줄이에요. 근데 그거가 좀 마냥 이제 바깥에서 늘리라는 게 늘리라는 거.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5분 했어요. 중간에 물론 속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두 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 생활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집단 타살이다. 제 맘대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방송을 나왔더니 뭐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그 언젠가 오대양 사건이 진실이 밝혀져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진실이 집단 타살로 나오면 저는 시대에 특종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의 방송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15분간의 뉴스 멘트가 구원파에게 악몽 같은 24년간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대양의 진실이 궁금하셨습니까? 구원파와 오대양은 관련 없으므로 법정에서 무죄 판결됐으며 검찰도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상대 방송사의 속보를 뛰어넘는 뉴스를 보도하겠다는 욕심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빨리 시청자, 청취자를 사로잡기 위한 속보 전쟁. 보도는 속보도 좋지만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기사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뉴스, 진실이 사라진 뉴스. 진실과 책임에는 침묵하는 언론. 우리들의 일그러진 언론. 어서 언론의 제 역할을 찾고 언론의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 지금 뭐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유병원 회장님께서 송치제에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송치제에 있었을 때 킬러 팀이 이렇게 출동이 됐다. 네. 킬러 팀이 운영이 됐다. 네. 그래서 아마 주군을 제거했다. 라는 게 많이 나왔었어요. 저 이 얘기 들으면 또 피 거꾸로 쏟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당시에 이 계홍 씨가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도 나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게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들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의 뭐 킬러 우는 뭐 죽은 제거 이런 단어들은 무협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사 이 채널에서 나온다는 게 방송에서 좀 웃기지 않나요? 아, 너무 웃겨서 기자들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개판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 아 참. 그래서 저희가 그 이쪽 팀들하고 전화 시도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계용 씨가. 네 김모 PD하고. 작가 꼬마 작가랑 통화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그 PD님이랑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근데 그 뒤로 전화 주고 몇 번 주고 받았었잖아요. 그 뒤로는 없었나요? 뭐 만나서 이렇게. 그 뒤로는 뭔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세요. 아, 그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했는데 괜찮아? 라는 전화를 전하는데. 그리고 솔직한 뭐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그때 생각은 이미 내놓고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정도 하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가졌었는데 참 그거는 저도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방송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 그리고 뭐 PD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제가 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방송의 책임은 PD한테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꽤 얼굴이셨던 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 길러팀 우는 부분도 구원파 전신도로부터의 제보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구원파 전신도. 참 너무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확인도 없이 반영을 무차별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때 이제 요거는 MBN 방송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파 분들 아니면 구원파 아닌 분들도 구원파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보도가 나간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이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파 언론 백서를 만들었죠. 네,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있는데 좀 잠깐 소개 좀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했는데. 네, 우선 한 70여 페이지 정도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좀 객관성을 갖고 저희가 구원파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객관적인 다른 분들 시각을 좀 인용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지금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사를 했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언론 중재 건수가 어떻게 하고 이제 종합해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신청했던 것들이 뭐뭐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리스트를 같이 좀 포함하고 해서 이제 구원파에 대한 오해가 좀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는 것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거의 이런 보도가 났어도 인식하는 분들이 없어서 특히나 이제 피부로 느끼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정조보가 났다는 거를. 근데 이제 이제 구원파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냈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 보도 백서에 다 실지 못한 거는 사이트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좀 알려드리면 네,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clef.co.kr인데요. 클래프? 너무 네. 단어가 어렵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든지. klef.co.kr 클래프입니다. 예. 최근에 한겨레 기사 혹시 보셨나요, 개웅 씨? 예.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핵심을 딱 찔렀죠. 예. 좀 전에 태종 씨가 잠깐 언급했는데. 좀 어조강하게 해도 됩니까? 아유 관계 없습니다. 네. 개판 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간다. 이게 제목입니다. 종편에 대해서 네. 한겨레 21에서 예 굉장히 기사를 실은 내용이거든요. 참 이거 읽으려니까 한숨 나오는데 종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 입, 독한 입, 쏠린 입 보도 그 후 뒤 반성 중인 한 종편 패널의 고백 괴물로 변한 나를 발견. 이게 부제목이에요. 종편에 출연했던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종편 출연했던 패널이 네, 자기 성찰한 네. 기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다음에 나온 부분인데요.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럴 필요 없이. 아, 예, 소개만 해주십시오. 네. 예. 네. 이 내용은 아마 한겨레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종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기사를 만들어내고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겨레가 조금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약간 이메일을 통해서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사 내용보다 현실이 더 하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이거는 전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보다는 현실이 더 심하다? 그렇죠. 종편 패널이 그때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후속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종편 패널이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정말로 시킨 대로 그 원고를 받아서 하루 종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다 보면 아침에 기사를 받아서 원래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잖아요. 네. 패널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와갖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딱 돌아와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받아요. 기사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아침 처음 할 때는 서로 입이 한마디가 좀 어색해요. 근데 저녁 갈 때쯤이면 자기도 전문가로 변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할 내용을 받는군요. 그렇죠. 본인이 조사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미 작성된 내용을 받아서 숙지해서 발표하는 거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종편 패널로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죠. 약간의 소설을 잘 쓰는 능력이 있으면 더 잘 팔리겠네요. 그리고 그 줄다리기를 잘 하시는 분인 거죠. 너무 오버하시는 분은 이제 잘리고 너무 오버를 못 하시는 분은 또 잘리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줄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사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패널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편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답변한다. 사전에 방송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다. 방송 대본을 보면 질문뿐만 아니라 답변들도 나온다. 작가들이 작성한 거다. 오늘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작가가 와서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눈치가 다 이제 백단들이라서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서로 합을 맞추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구원파 관련된 수많은 그 언론 오보들이 실은 계획되고 네. 이미 구성되고 작전대로 된 거네요. 그러게요. 야, 더 생각해 보니까 더 끔찍하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뭔가 룰이 있답니다. 정부 정책이나 여당을 비판하다가도 무능한 야당 지도자보다 낫다고 끝을 내야 되고 그걸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띄워주는 것으로 토크가 귀결된답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패널 20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종편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하루를 보통 어떻게 보내냐면 하루에 3, 4곳 정도 출연을 하는데 이 전문가가 이런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건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게요.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점.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출연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참 열심히 나온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패널이 매니저를 고용한 경우도 있답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3, 4곳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출연을 요새는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첫 방송 9시에 8시에 모여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이제 합을 맞추고 저녁쯤 가면 이제 완벽하게 뭐 이런 게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회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대래 몰아쳐서 패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고. 아 그리고 이 제가 보니까 진행자가 대답을 유도해요. 그렇죠.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네. 기사 내용이 여러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저희 구원파를 비난했던 패널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개판 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간다. 아, 이게 제목이네요. 예, 예, 저희가 오늘은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저희 우구파에서는 언론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뉴스는 사실만 말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사실이 아닌 뉴스가 얼마든지 생산되고 확대될 수 있음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오보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구원파 언론 대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